태양절의 즈음에서 딴맘 술레이만 주조 수리아랍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1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. 수리아랍공화국 대사관 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